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좋은 아침, 좋은 날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입니다. 집에 있는 여러 살림살이 중에서 잘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밥솥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밥솥은 다른 기능이 없이 오직 밥만 지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요즘 나오는 것은요, 밥 짓는 기능 외에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짓는 기능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요. 오래됐어도 밥만 턱턱 잘 만들어내면 굳이 새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오래된 밥솥으로 지은 밥은 질감도 푸석거리고요. 밥알의 탱글탱글함도 좀 떨어지고 또 윤기도 덜 흐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같은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맛깔나는 사람이 있고 좀 뭔가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 왠지 모르게 만나기가 망설여지는 사람도 있고 또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밥은요, 새로운 밥솥에 밥을 해야지 맛있는 밥을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끊임없이 속을 비워내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 새 교회가 돼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 갓 지은 밥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서로에게 덕이 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뜰한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이 뜰한 오프닝 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함께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프닝 멘트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또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눠주세요. 제19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대상 PD상 곡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영환입니다.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의 군이라 격려하시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을 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 주의 그늘로 나를 하나님일 뿐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네, 나영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 보금성각경연대회 대상곡이었죠. PD상 수상까지 같이 했습니다. 자, 사랑이들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썸머 스페셜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사랑이들아 원래대로 코너 함께 하실 거였고요. 오늘은 정말 또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시고 또 많이 청취해 주신다는 그런 댓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도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프닝 멘트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주신 분 계시고요. 아, 정말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방송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글도 주신 분 계시네요. 여러분들 문자 기다립니다. 샵1069 한 통화당 담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제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요 극동방송 네, 들어오시면 여러 개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는데 오프닝하고 오늘의 말씀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마다 오늘의 말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귀한 말씀을 받고 생각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말씀 클릭해서 말씀도 받아가시고 또 사랑이들은 또 어떤 이야기 했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 하시면서 클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이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교회 어플리케이션 오마이갓.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과 성도님 함께 모여 소통하는 우리 교회 무료 커뮤니티 앱 오마이갓. 말씀과 하나 되는 삶 오마이갓으로 함께하세요. 오마이갓.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강소라 다리는 100만불짜리. 아침에만? 오후만 되면 다리가 정말 붓고 아프거든요. 시작해봐 센샤. 정맥벽을 탄력있게 붓고 아프고 무거운 다리엔 센샤. 하루종일 가볍고 편안한 다리 너무 좋아요. 다리 자신감 센샤. 동국제약. 걱정 없어요 KB손해보험. 안심하니까 KB손해보험.

방송 가족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대요.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주식회사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모 뷔페 식당에서 가족 식사 초대권. 나블러스 숍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푸드앤웨이브가 만든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권.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의 안마 쿠션. 모든 피부에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비타민 같은 완구를 만드는 토이트론에서 코코멍이 읽어주는 성경 동화가 들어있는 사운드 퓨처북 6종. 헤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동화 오츠카에서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C. 태초 메디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 알칼리 이온수기. 다이닝 푸드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팬프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상품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두마이의 치약 세트. 농림축산식품보주체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천연 고추냉이 전문기업 브니엘 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와 환방천연 샴푸와 치약 세트. 은혜로운 공간을 완성하는 말씀 인테리어 전문 쇼핑몰 노아데코에서 캔버스 액자와 말씀 시계.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랑의 뜰 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의 뜰 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함께 또 오프닝 멘트 받으시고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업 아로마 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도 또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프닝 잘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고요. 2760님께서는 오프닝 잘 받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할 한 주 되세요 라고 주신 분 계시고요. 소망님께서는 썸머 스페셜 잘 들었는데 찬양을 통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자, 그래도 더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 부탁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3717님, 오프닝 좋습니다 라고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0774님께서는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조금 전에 기도 마쳤어요. 그런데 첫 찬양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라는 곡이 나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체험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글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새아이 엄마님께서 카톡 주셨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방송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잘 듣고 있어요. 큰 아들 유리가 좋아하는 찬양, 어노인팅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꼭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금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자, 사랑했더란 매주 월요일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죠. 성안감리교회 정삼숙 사모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 하순답지 않게요. 네네. 하루 하순에는 좀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열대야, 폭염, 막 맹렬한 시대에. 네. 찜통도이 속에서 정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긴 방학을 가졌습니다. 썸머 스페셜 네, 그 기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는데 자 사모님 여름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면서요 사모님? 마치 우리 교회를 꼭 다녀간 듯한 말씀을 하셔서요. 예.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죠. 네. 올 여름 우리 교회는요. 예. 전 교인이 어른에서부터 어린이까지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서 각 조의 여름 이야기를 우리가 두 달간 쓰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예. 그래서 매주 축제였고요. 멋진 여름 이야기를 쓰는 동안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과 신나고 멋진 여름 이야기를 참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여름답게 정말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참 여러 일들 또 이번 기간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조금 네. 특별한 여름을 만드셨나요? 네.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만의 그 프로그램이 아닌 예. 전 교인이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요. 멋진 두 달을 모든 교인들이 의미 있게 보내면서 저희 교회의 마당은 두 달 동안 간이 풀장이 풀가동 됐었어요. 아이들도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자,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아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이 됩니다. 어떤 주제로 시작이 되죠? 저는 오늘 이 상처에 대해서 상처 한 3주간 예. 나누려고 해요. 네. 오늘은 상처가 무엇인지 상처의 예.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 부모가 먼저 마음의 상처를 잘 다루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네. 자녀의 마음을 제대로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네. 장성한 뒤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든 일을 어린 시절에 겪었더라도 그 상처를 싸맬 방법을 알고 이겨낼 힘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상처를 발판 삼아서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 주제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가 아픔이 되어 남아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쌓아놓은 마음의 상처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 깊은 고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좋습니다. 네, 상처로 한번 예. 나누게 했습니다. 자, 이 상처는 누구나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좀 치유될 수 있는 그리고 명품 인생 그리고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상처를 영어로 네. 스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C를 T로만 고치면요, 스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곪거나 파상풍이 오기도 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네. 마음의 상처도로 그대로 두면 곪을대로 곪아서 후에는 치유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상처에 대해서 오늘 꼭 깊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자, SCAR, 흉터라고도 하고 상처라고도 하는데, 네. 자, 오늘 이 주제를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좀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잘 되겠죠? 네. 네. 전 오늘 그 랄프 번치와 예. 히틀러를 비교해 보면서, 이 둘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일어난 두유형인데요. 네. 정말 이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가난한 그 흑인 가정에서 랄프 번치라는 손이 있었어요. 근데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면서, 랄프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잃지 말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유언을 남겨줬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유언을 가까스로 통해서 정신을 차렸고 또 결국에는 그 유언을 잘 마음에 새겨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까지 올라 흑인 최초의 노벨 그 평화상을 수상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랄프는 누구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며 자랐지만 가난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과 사랑을 전해주던 어머니 덕분에 네. 상처를 싸매고 이기고 나갈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반대로 히틀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를 버리고 유태인과 눈이 맞아 떠난 그 어머니를 증오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순수하고 호기심 많던 히틀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증오심을 키워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계제전을 일으키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복수 때문에 유태인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증오를 키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우주선을 정확한 지점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해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바로바로 치유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 마음의 상처는 아이 어른 따질 것 없이 누구나 받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국립합창단입니다. 네, 사랑의 뜰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 믿음의 명물가 만들기 정삼숙 사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사모님 오늘 또 퀴즈를 한번 내드리고 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떤 퀴즈 내드릴까요? 자, 오늘 믿음의 명물가 만들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네. 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몇 글자죠? 두 글자. 두 글자. 네. 자, 두 글자인데, 샵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주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주제는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사모님께서 쓰신 책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네. 사모님께서는 또 이제, 두 자녀를 이 사춘기를 또 잘 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도 이제 상처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고민도 많이 있었을 건데 아예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닌 예. 실제 우리 아이들과의 그 씨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사실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이론은 넘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때로는 너무 안 맞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나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 자 어떤 상처를 받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사모님 뭐 사랑만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무서운 엄마는 아니셨죠? 네. 아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예. 마귀 할멈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엄마의 자리가 저에게도 있었죠. 근데 네. 이제 그 무서운 그 엄마의 자리는 신앙에 관한 문제.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서는 제가 무서운 엄마가 됐고요. 네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빵점 엄마 또 바보 엄마였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예. 초등학교 시절에 사실 옷을 한번 제가 새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네. 추리닝과 그리고 얻어다 입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맞죠. 수선해서 입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정말 성직자에게 가는 그 결혼한 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렬한 반대 결혼을 하는 바람에 개척기 사모로서 손보일 데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중매로 결혼하신 겁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연애 결혼했죠. 연애 결혼 하셨는데 예, 주변에 좀 반대가 있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시절에 성직자는 참 배고프고 너무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가난을 그 혼자 다 짊어진 거고요. 예. 저희 목사님은 또 어디 가서 손을 벌리는 것을 가장 뭐 이렇게 치욕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이렇게 갖고 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 그 친구들에게 너 거지 같다 옷이 너 어디서 얻어 입었니? 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릴 때는 신경 쓰지 않더니 나이가 들어가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래. 학교 안 간다고. 네. 왜? 그랬더니 예. 친구들이 너무 놀려대. 너 옷 옷어입지 않았니? 거지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었어요. 네. 여러 번 듣더니 이제 저에게 옷 좀 한번 사주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사람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메고 명품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명품 인생이 아니야. 예. 너가 명품 인생이 되면 되지. 아.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예. 저는 대들 줄 알았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엄마 울지 마. 내일부터 내가 학교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저는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어린 마음이지만 꾹꾹 누르고 참고 있었을 그 두 아이에게 미안하고 때로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지금도 성화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 지금, 예. 우리 큰애는 옷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어, 둘째는 굉장히 가꾸고 멋있게 이게 가꾸기를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참 자녀를 기르면서 왜 상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죠. 상한 마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내놓으면 좀 위로해 주신 그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네. 뭐 한 주간의 그 어떤 그 삶 속에 제가 그 자녀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뭐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시간 한번 다음 이야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드렸죠.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 오늘 이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명문가 만들기.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것입니까?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네, 상처. 네, 상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 때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 부모와 자녀의 그런 마음의 상처들 좀 내려놓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마음의 상처를 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여러분 그 상처에 대한 사연도 많이 올려주세요. 저도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축복의 통로,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세계적 인물,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는 영향력 인물.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정삼숙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상처라고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다섯 분께 사모님께서 쓰신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드릴게요. 카톡으로 송미숙 사모님께서요. 목회자 자녀의 상처가 공감이 많이 됩니다. 라고 글도 주셨네요. 사랑합니다. 자, 문자 주신 분 중에서 다섯 분 추첨했습니다. 문자 받으신 분은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인데요.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뜰안, 뜰안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며